네, 여러분, 1편에 지금 그 MB 정부 4년 좀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1편에 제가 4년 전에 썼던, 1월 1일자에 썼던, 소위 신령정부라는 게 아주 고약한 단어다. 그래서 결국 신령정부라는 게 무이념, 무정향, 원칙 없이 표류한 끝에 기회주의자들만 들끓게 될 거다. 표류할 거다. 아주 정말 어감이 좋지 않다. 뭔가 이참 낌새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4년 전 1월 1일 날 썼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때 왜 MB 정부 사람들이 좀더그 말을 깊이 생각 안 했을까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게 MB 본인도 그렇고, MB는 물론 뭐 훌륭한 분이죠. 또 워낙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업무상 간혹 이제 MB하고 직접 이제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인사들, 뭐 언론인들, 뭐 초청 인사들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참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MB 대통령이 그런 장소에서 보면 굉장히 솔직한 업법이고 아주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상하게 대중 앞에만 나오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중 앞에만 나오면 뭐 전혀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MB지 뭐 라디오 연설을 그렇게 해도 대중들이 뭐별뭐 관심조차 이제는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근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들을 만한 얘기도 있고 또 얘기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그 감동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MB 정부의 스타일 또 MB 정부 주변 인사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좀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뭐 기회주의라는 게뭐 사실 어떤 개인은 뭐 이중적인 격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저는 지금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 참모들 중에서 정규재가 기회주의적이라고 했다 하고 또 너무 화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념의 정향 자체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지, 뭐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뭐 기회주의적이어서 아주 뭐 나쁜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1편에서 그 제가 썼던 칼럼 얘기하면서 MB 정부 잘한 지난 몇년 동안 잘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잘못한 거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못한 건뭐 많습니다. 최근에 올수록 물론 인기도 떨어지면서 잘못하는 게 많아지죠. 이제 다급하게 되면 또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앞으로 이제 1년 남았습니다만 1년 동안에도 더 잘못된 디시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꾸 몰리면 이제 급하게 또 선택을 하다 보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고, 상황 논리로 계속 몰리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한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요. 경제정책에서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 보면 법조라든지 소위 사회개혁에 전혀 둔감했다. 전혀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맑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이 보수파 또는 우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오히려 자격 있는 것이 우익이고 보수인데, 사회개혁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회가 깨끗해졌다 또는 상층부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고 우린 지금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386그 참모들은 부정부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본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뭐 비리 사건들이 막 터져 나왔죠. 그 딸이 뭐 미국에 화주택을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일부 뭐 월간조선 같은데, 심지어 뭐 영부인이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부정부패의 척결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원호하고 있는 그 주변 세력들 자체가 말하자면 그런데 둔감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죠.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오히려 본인들이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권력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MB정부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 옛날 분들이 많았죠. 이상덕 의원을 비롯해서 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다 뭐 이제 이런 옛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법조 등 사회계에게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 무엇이 계획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광우병 대책 실패한 겁니다. 사실 광우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뼛조각된 소동. 근데 뼛조각 소동은 정말 부끄러운 소동이었습니다. 뼈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살코기를 수입하고 뼈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살코기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뼈를 발라낼 때 기계로 발라내니까 살코기를 발라낼 때 뼈조각은 당연히 튀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뼈조각을 문제 삼았던 나라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말장난을 친 겁니다. 한국이. 그 뼈, 뭐 사골 이런 거 수입하지 않겠다 우리. 사골 이런 거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 곰국거리 먹고 할 때 뼈를 많이 쓰니까 그 수입하지 않겠다 해놓고 살코기에 뼈 조각이 튀어들어간 걸 핑계 삼아서 수입 안 하겠다 이랬던 거. 이것도 뼈다. 뼈 조각도 뼈다.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근데 그때 뼈 조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대가리 뼈라든지, 뭐, 이 대가리가 표준말입니다. 짐승은 대가리라고 원래 하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 거고요. 대가리 뼈라든지, 또는 뭐, 갈비 뼈라든지, 그 뼈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뼈 조각이 튀어, 당연히 살을 발라낼 때 뼈조각, 그 핑계대가지고 뼈조각을 수입 안 하는 회사, 그 난리 떨어서 국제사회가 한국 사람들 정말 큰일 났다.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개념 정의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쟤들은 말꼬리 물고 늘어진다. 하는 이제 창피를 당한 일이 사실은 뼈조각입니다만은 광우병은 이렇습니다. 광우병은 미국이 광우병 그 소동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국가였죠. 예를 들어 영국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국이 이제 프레온이든 사료를 먹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먹이고 일본도 먹였습니다. 그 프레온이든 사료가 이 마블링이 잘 되거든요. 고기에 왜 기름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대리석처럼 마블링이 잘 된 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한국도 그걸 많이 먹였죠. 일본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천만 마리 소 전부에 대해서. 한국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9천만 마리 소를 조사해서 21마리가 나왔습니다.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통계, 우리가 일본보다 소 사육도수가 3분의 1 정도고 같은 사료를 먹였으니까 7마리가 나와야 통계적으로 정확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일필 말하자면 그런 소가 있다면 다 죽기만을 바란 거죠. 그 프레온이든 사료는 수입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시간만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농림부가 광우병 조사를 국민들 건강보다는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안 한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먼저 조사를 했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프레온이든 함유된 사료를 어떻게 수입하고 그게 어떤 종류로 타서 가고 그 소 그래서 몇 마리 정도가 광우병에 이 발병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수조, 일본처럼 전수조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소위 국제 수역 기준에 맞는 정확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답했어요. 국회에서 누가 물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농민부 국회의원이라는 게 다 농민, 농업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뭐 반대말 조금 하면 농민들이 싫어하니까. 그 이제 형식상 한마디 물었어요. 우리도 수입했다는데 그 어떻게 되었냐, 프레온이든. 농민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가 먹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소 먹인 소 사료를 쓴다고 프레온이 함유된 사료를 들여왔는데 그걸 소를 안 먹였다. 개가 먹였는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소위 한우에 대한 광우병 정보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차단한 거죠. 그래놓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가 이제 광우병 발병된 경우가 있는 것이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종의 광우병 소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그 반미 투쟁을 한 겁니다. 사실 광우병이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MBC가 그 주저앉는 소, 다우너 소, 다우너는 광우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에 제가 광우병 얘기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광우병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 지식을, 광우병과 관련된 지식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진한 아주머니들이 애들 휠체어까지 태워나와서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정부가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 정부 저 정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든 정부가 광우병 조사를 제대로 안 했고 은폐했고 조직적으로 그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거부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광우병 소동에 대해서. 그 다음 론스타도 실패했습니다. 론스타는 말도 안 되는 내각이었는데 그 잘잘못을 이명박 정부는 따지지 않고 또 두루뭉술이하게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CCBB를 안 가릴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론스타도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밝혔어야죠. 주가 조작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윤대희 대법관이 뒤집으면서 유죄 판결이 다 떨어졌는데 당초 론스타 같은 펀드가 은행을 살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잖아요. 론 외환은행의 BIC별 다 조작하고 근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세종시는 저는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충청도의 수도 이전이었잖아요. 그 충청도에서 몰표가 나온 거죠. 일종의 매표였습니다. 매표였는데 이것도 저는 특정 지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딜을 만일 했다면 그냥 맨 입으로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익이 없었을까요? 말하자면 오송의 고속철도 KTX 여기 허허벌판에 그 역을 갖다 놓고 시작한 게임이다고 나는 보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천안 오송 지역은 물론이고 맨 입이었을까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4년 차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저는 뭐 동남권 신공항을 꼭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정말 엄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고 경제학자들이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학이라는 원래 현재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동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들하고는 다르죠. 경제학자는.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도 기업가들이 붙어서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신공항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을 새로 땡기겠다 하는 계획도 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국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새로 온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동안에는 경제학자들은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종시 때도 그랬고 동남권 신공항 때도 그랬습니다. 세종시 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종시는 정치적 협잡에 의해서 일종의 지역 매표다, 정치적 범죄였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것인데 내가 세종시 행정수도보다 더 좋은 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민들에게. 정말 비겁하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는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행정수도가 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또 희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없다. 내가 더 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울버무렸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 자신이 말하자면 주어진 국정과제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렇습니다. 가덕도로 가느냐 밀양으로 가느냐는 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말도 못하게 싸웠죠. 온 서울에 신문 광고 내고 지하철 서울에 와서 지하철 광고까지 내고 온 길에다 현수막 붙이고 하면서 가덕도로 간다 부산에서는 경남입니까? 밀양으로 간다 하고 그 두 지역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집권하자마자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바로 안 한다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4년 내도록 두 지역이 그렇게 싸우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없던 일로 하고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전부 뒤집어지는 거죠. 뭐냐 4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억지 충성을 시켜놓고 충성경쟁을 한 거죠. 두 지역이 서로가 그 유치하려고 그 4년이 지나서 없던 일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MB정부의 실패입니다. 종편도 마찬가지죠. 종편 하겠다. 4년이나 질질 끌었죠. 3년이나 끈 다음에 다 줘버리라 아예. 무정견으로. 그 4개가 받았잖아요. 그 4개 종편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4개 종편이. 4개 종편에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돌아가면서 기업들 때리는 걸 지금 하는 일입니다. 4개 종편을 만들고 있는 언론사들 보십시오. 시청률은 낮고 광고는 안 들어오니까 매번 돌아가면서 이제 기업들 아주 그냥 두들겨 패고 있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그 종편 언론사들은 무슨 소리냐. 기업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아마 저 말고도 그렇게 느끼는 속사정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MB정부의 실패다. 그래서 이런 실패는 도저히 이게 인연과 원칙이 있고 자기의 정말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고 국민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면 정면 대결해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정책에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만을 하거나 적당히 둘러대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정책은 싫지만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면 대결을 하려고 했다. 뭐 심지어 참 뭐 품위는 없었던 분이죠. 너무 솔직해서 계급장 떼고 붙자 젊은 검사들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또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비겁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MB정부는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MB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백성들, 국민들 눈치나 보고 이걸 얘기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떻게 말을 꾸며서 할까? 세종시 때 말을 꾸몄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니까 내가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행정구청은 빠지고 기업들이 가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 진정성을. 이게 MB정부의 실패다. 제가 너무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치 부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